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l right. 중에서 Here Comes the Sun, 니나 시몬의 노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전주 완산동 효자동에서 완산군대 완산동이라고 쓰신 것 같아요. 강정명 학생이 친구 진우, 경석이, 용진이, 갑섭이, 현철이, 원철이, 태봉이와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Here Comes the Sun, 이 노래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대구 남구 대명십동의 이 밝음 학생, 이름이 밝음입니다. 밝음. 이분 옆에 있으면 정말 언제나 따뜻하고 밝고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연합고사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화동에서 정소영 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홀로 겨울을 맞이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불안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혼자서 당당히 이 겨울을 맞겠습니다. 이러셨네요. 겨울을 맞는다 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정성희 씨였던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요즘에 기업체들 사이에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보내기 미팅이 성행하고 있다고 MC에는 그런 거 안 들어옵니까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들어왔죠. 그렇게 좋은 유행이 아직 없습니다. 저도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맞기 위해서 뭔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산 금정구 구서일동에서 권은영 씨는 짝 영은이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영은이 그리고 오명석 선생님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 시간 이사간 집에서 이 음악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니키타를 듣고 싶다고 하신 분께 니키타의 주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좀 전에 니나의 원판이죠. 프랑스판. 음악을 맡은 에릭 세라가 직접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The Dark Side of Time 들어보시죠. 우리가 빛나고 있다.

오늘은 무척 우울하답니다. 엄마한테 혼나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언니랑 싸우고 학원 선생님께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기분이 아주 최악이에요. 기분 전환할 만한 곡이 있으면 들려주세요 하고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에서 김태경 양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기분 전환됐나요? 경쾌한 곡이었죠? 프랑스 최고의 스타인 제라르드 바르디유의 영화 공모자들 중에서 공모자들이었습니다. 아빠와 은행토리와 나, 이 영화의 속편격인 영화였죠. 깨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었다. 시인 바이런의 이 말, 우리들은 아주 쉽게 은막의 스타들에게 대입시킵니다. 그렇게 모두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영화를 보면요. 지금은 대스타가 된 배우가 아주 초라하고 형편없는 단역으로 출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혹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닌지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서 마지막 엔딩 타이틀에 올라올 때 꼼꼼히 확인해 볼 때도 있죠. 최근에 개봉된 암흑가의 두 사람, 이 영화를 보면요. 제라르드 바르디유의 초기 모습, 아주 단역으로 출연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 갱역으로 잠시 나왔다가 사라졌는데요. 지금은 성공해서 이렇게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스타들에게도 스타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길고 고단한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죠. 서럽고 힘든 무명 배우 시절을 견뎌내고 스타로 성공한 배우들. 그 예를 들어본다면 먼저 탐 크루즈가 있습니다. 탐 크루즈는 올해 영화 야망의 함정의 흥행 성공으로 지금 미국 최고의 스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는데요. 요즘에는 또 크라잉 게임을 연출한 닐 조단 감독의 흡혈귀와의 인터뷰, 이 영화에 출연할 예정이라는 소식 때문에 한창 화제가 되고 있죠. 이렇게 영화가 완성되기도 전에 출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이것만 들려도 화제를 모으는 탐 크루즈.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는 무명 배우였습니다. 81년에 만들어진 영화 Endless Love는 브룩실즈가 주연을 한, 그래서 인기를 모은 영화였죠. 이 영화에서 탐 크루즈는 브룩실즈 오빠의 친구 역으로 딱 3분 동안 출연을 했습니다. 또 그 오빠는 후에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로 까니 영화제에서 남우 주연상을 받은 제임스 스페이더였고요. 그런가 하면 82년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연출한 아웃사이더에서는 당시에 인기가 높았던 토마스 하우엘이나 랄프 마치오, 매트 딜런 같은 청춘 스타들에게 밀려서 탐 크루즈는 들러리를 설 수밖에 없었죠. 또 이 영화에서 탐 크루즈와 함께 들러리로 나왔던 배우로는 패트릭 스웨이즈, 또 로브로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영화는 내용보다는 스타들의 앳된 모습을 보는 재미가 더 큰 그런 영화가 됐죠. 자, 탐 크루즈가 딱 3분 동안 출연한 영화 Endless Love 중에서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의 음성 들어보죠. Endless Love. They tell hearts that beat as one. Our lives have just begun. 서울 서초구 반포 3동 한신4차 아파트에 임석진 씨가 어제의 날짜였는데요. 사랑하는 소영이와 만난 지 4년째 되는 날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이 두 분께 띄워드린 곡이었어요. 영화 Endless Love 중에서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아나 로스가 부른 Endless Love였습니다. 자, 줄리아 로버츠 얘기 좀 할까요? 줄리아 로버츠 최근에 못생긴 무명 컨트리 가수와 결혼해서 화제를 부렸죠. 사람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미녀와 야수의 결혼이라고 수군거렸는데요. 줄리아 로버츠는 남편이 자기가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을 닮은 정말 환상적인 남자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리아 로버츠는 움직일 때마다 화제를 몰고 오는 스타죠. 하지만 그녀도 예외 없이 영화 귀여운 여인으로 신데렐라가 되기 전까지는 무명 배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귀여운 여인이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개봉된 미스틱 피자. 여기서 우리는 무명 시절의 청순하고 조금은 풋풋한 줄리아 로버츠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영화는 포르투갈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스틱이라는 도시에 정착해서 미스틱 피자 가게로 생계를 꾸려가는 어느 가정의 세 딸의 그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부 청년 미를 사랑하는 조조, 부잣집 아들 찰리를 사랑하는 데이지, 예일대학을 나온 유부남을 짝사랑하는 캣트. 이 세 자매는 어머니를 도와서 피자 가게에서 일하면서 꿈과 사랑을 키워가죠.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차례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맡은 역할은 부잣집 아들을 사랑하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데이지 역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꽤 큰 역할인 편이었어요. 이 영화보다 앞서 나온 Satisfaction의 경우는 10대 여성 그룹 사운드 중에서 한 명으로 나오는데요. 정말 대사도 거의 없는 아주 작은 역이었고요. 그때의 줄리아 로버츠의 모습은 지금보다 한 10kg은 더 나갔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아주 날씬한 큰 키를 자랑하며 은막을 주름잡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온다는 말, 여기 붙일 수 있겠죠? 그녀가 출연한 영화 다잉 영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I'll never leave you. 서울 구로구 독산 3동의 이재희씨, 동작구 상도사동의 손보현씨, 중랑구 면목6동의 이지원씨, 인천의 황정혜씨에게 띄워주시는 강석원씨의 마음, 그리고 영화를 작게나마 사랑하는 최인호양의 마음을 띄워서 들려드렸습니다. 영화 다잉영 중에서 I'll never leave you 였습니다. 이렇게 무명 배우 시절을 거치지 않고 스타가 된 배우는 거의 없지만요. 케빈 코스트너의 경우 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영화 빅칠, 새로운 탄생은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한 대학 동창생들의 얘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자살한 친구 때문에 졸업하고 처음으로 7명의 대학 동창생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예전과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서로 확인하면서 젊은 시절 그들의 꿈이 현재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켜보게 되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도 하고 아주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케빈 코스트너가 무슨 역할을 맡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죽은 친구 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에 누워있는 시체의 역할이었죠. 무명 시절에는 단역을 맡게 되기 마련이지만 이 케빈 코스트너의 경우는 좀 심한 것 같죠. 영화 맨 첫 장면에 눈만 감고 출연했습니다. 지금 케빈 코스트너가 이 영화를 다시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빅7에 삽입된 곡 한 곡 들어보죠. Joy to the World, Three Dog Night입니다. 유동 나이 씨 노래한 Joy to the World, 영화 빅7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다음 영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법 위에, 액션 잭슨, 알렌 쿼터메인과 잃어버린 황금의 도시, 스타들을 넘어서, 피와 모래, Cold Steel, Deadly Blessing, 히크맨의 일기, He Said, She Said, 솔로몬 왕의 광산, 가위, 폴리스 아카데미 4편, Year of the Gun, Total Recall. 정답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아직 정답을 찾지 못한 청취자들을 위해서 영화 한 편 더 말씀드릴게요. 영화 말씀드리면 아마 모두 맞추실 것 같은데, 원초적 본능. 자, 이제는 아셨겠죠? 정답은 바로 샤론 스톤입니다. 샤론 스톤은 이렇게 단역만 전전하다가 영화 원초적 본능 단 한 편의 성공으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지요. 그런데 스타 중에는 이렇게 샤론 스톤과 비슷한 경로를 거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주목받지 못하던 배우가 성공하고 난 뒤에 그 배우의 인기를 틈타서 뒤늦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보면 참 재밌어요. 광고를 보면 그 배우가 꼭 주인공인 것처럼 돼 있는데 막상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 배우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광주 학동의 세영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원초적 본능에서 그 유명한 장면, 바로 디스코텍에서 흘러나오던 라토르의 블루였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하기까지는 고생을 하게 마련인데, 특히 실베스터 스탈로는 스타가 되기까지 악전 고투를 겪은 배우로 잘 알려져 있죠. 우디 알렌이 연출한 영화 바나나를 보면 실베스터 스텔론이 단역으로 출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장면 정말 재밌습니다. 우디 알렌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불량배들 몇 명이 나타나서 행패를 부립니다. 돈을 달라고 위협도 하고 신문 보는 사람들을 그냥 툭툭 치기도 하죠.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우디알레는 불량배들이 지하철을 내리는 순간 문이 열린 틈을 타서 불량배 한 명을 잡아서 마구 때립니다. 여기서 우디알렌에게 맞는 불량배가 바로 실베스타 스텔론이었죠. 실베스타 스텔론을 때리고 난 우디알렌은 지하철 문이 닫히기 전에 재빨리 타서는 문이 닫히고 나니까 창문 밖으로 막 약을 올려요. 그런데 지하철은 문이 한번 닫혔다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죠. 잠깐 다시 열릴 때가 있잖아요. 우디알렌이 지하철이 떠나는 줄 알고 만족한 표정을 짓는 순간 그만 지하철 문이 열리고 실베스타 스텔론이 재빨리 다시 타는 거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디알렌의 놀라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끝나는데요. 그 뒤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실베스타 스텔론이 이제는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대스타로서 나온 영화죠. 최근에 데몰리션 맨 중에서 스팅의 노래입니다. 데몰리션 맨. 스팅이 부른 데몰리션 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으로 말하는 영화에서 이 배우를 한번 찾아보세요. 간디에서 다니엘 데이 로이스, 바디 히트에서 미키 룩, 프린스 오브 시티에서 브루스 윌리스, 지옥의 묵시록에서 해리슨 포드, 7월 4일생에서 윌리엄 볼드윈, 고스트버스터즈에서 가수 데이비 깁슨, 애니 홀에서 시고니 위버, 킹콩에서 킴 베신저, 앨리스는 이제 여기 살지 않는다에서 조디 포스터, 그리고 피아노로 우리에게 알려진 하비 케이틀이 지난 20년 동안 등장했던 영화들. 하비 케이틀, 그는 68년에 데뷔를 했지만요.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 더스틴 호프만 같은 비슷한 나이의 동료들이 연기파 배우로 또 스타로 이렇게 성공의 길을 가는 동안 줄곧 단역이나 조연의 자리에 머물고 빛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동안에 쌓인 경력을 통해서 연기력을 평가받으면서 서서히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4살이 된 지금은 전성기를 맞고 있죠.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현재 모습만 보게 돼요. 아, 그들에게도 고생하던 시절이 있었지. 사실 당연한 것인데도 생각이 잘 미치지 않게 되고요. 하지만 지금 스타로 성공한 배우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던 시절, 그 시절의 영화를 보면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됩니다. 고생하고 노력하는 과정 없이 하루아침에 성공을 거두는 사람, 그것은 그야말로 영화의 주인공에게나 있는 꿈 같은 얘기라는 것. 우리는 그 주인공을 연기하는 스타의 뒷모습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비 케이틀이 현재 최고의 배우임을 입증한 영화 피아노 중에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배종병 씨, 그리고 목동의 미니 씨, 인천 북구 부평일동의 남정 씨, 충남 아산 영인면의 김은숙 씨, 또 군대 가기 전에 과외를 가르치던 진주와 듣고 싶다고 하신 유동현 씨, 신명희 씨, 북가자동의 정명기 씨께 띄워드립니다. Sacrifice. 영국 왕립음악학교 출신으로 음악 비평가, 작곡가,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니만이 음악을 맡았죠.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였습니다. 제철이라고 서명을 하셔서 항상 무공의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이에요. 광주 서구 화정일동의 신재철 씨. 하이텔로도 사연을 보내주시네요. 자, 문창환 씨의 신청곡으로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커미트먼트 중에서 Chain of Fools. 이 노래 들으면서요.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정은이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Jane, Jane, Jane.